그 덕분에 장가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선교에 대한 그 너무나 좋은 그 깔끔하고 또 김상복 목사님도 그렇고 어떻게 비슷한 것 같아요. 조이어들은 느낌이 또 홍미연 간사님 뒤지랑으로 뵈니까 다 비슷해요. 오늘 김수옥 간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로 기쁨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대부분 남자와 여자들이 좀 영적 엘레강스가 있는 분이 조이 선교입니다. 좀 거칠고 촌스럽고 그 저는 이제 겟세마네가 주로 그런데 조이어들을 보면 조금 근사해요. 그래서 참 조이어들을 만난 것이 이 아침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아침입니다. 정신은 좀 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께서 꼭 필요한 은혜를 피차에게 주시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캠퍼스 이렇게 외곽에 있는 이제 교회로서 캠퍼스가 어떻게 하면은 선교단체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선교단체를 좀 더 알아야 되겠고 간사님들의 마음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간사님들도 교회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오늘 교회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아침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이 성복중앙교회는 한때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하늘산 기도원 원장이었는데 이분은 이 하늘산 기도원에 80년대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던 사람치고 전국에서 안 와본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성령의 임재, 소위 방언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엄청나게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범근 선수를 잘 아시는데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차범근 선수가 이 오른쪽 다리인가 무릎이 나가가지고 선수 생활이 끝장난 위기에 있을 때 이천성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한 번 혹은 두 번 받고 그분이 치유가 됐습니다. 양영자 선교사라고 있어요. 우리 탁구 선수. 저는 그분하고는 친합니다. 그 아주 영혼이 순수해요. 그 남편도 이 남편은 또 그 번역 선교사입니다. 그분하고 저하고는 또 신대원생 동기생이라 더더욱 가까워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것이 헛된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양영자 선수가 오른쪽 엘버가 와가지고 이분도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끝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듣고 먼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안수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기도를 받았는데 움직이지 않던 게 기도 끝나고 났더니 이게 움직여지고 자유롭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올림픽도 나가고 그런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대단한 성령 역사가 있어가지고 휴일이 되면은 3만 명이 그 산, 조그만 산이에요. 그 기도원에 미어지도록 있었고 가평경찰서에서 나와갖고 휴일날은 버스, 전국에서 올라온 버스 수백 대를 정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이분이 거기서 이제 여러 헌금들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교회 본당 2000석이나 되는 큰 이 성전을 지금 고대 후문 건너편에 이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말투가 좀 거칠어요. 그러니까 깡패 출신이라 이분이 보통 니은이요 니은은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면 막 박수치면서 80년대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으로 은혜를 먹으면서도 성도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그러한 그러니까 전설적이고 신적인 문제였죠. 근데 이분이 1987년에 쓰러지셨어요. 중풍으로. 그래서 세브란스에 입원을 하고 하셨고 그 이후에 교회는 후임 목사 청빙을 하고 두 패로 갈라지게 됩니다. 아들 목사 아들 계열로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하자. 아니다. 새로운 목사님 모셔서 교회를 새롭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싸움이 약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 마지막 목사님, 지금부터 한 8, 9년, 9년 전, 10년 전에는 마지막 4대 목사님, 제가 5대 목사인데요. 그 4대 목사님은 장로님들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소위 강단에서 그 멱살을 잡아서 끌어내는 그런 뭐 어디 그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흉측하게 교회가 이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 한 천 명 정도 한 성도가 모였었는데 하여튼 반토막, 3분의 1토막 처절하게 교회가 계속 무너졌고 그래서 교회는 주변에 소문이 안 좋아서 옛날에는 싸우는 교회였다가 저 오기 전에는 목사 잡아먹는 교회로 온 동네에 소문이 나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이 본당이 워낙 커요. 이 강북에서는 그때 제일 큰 교회였어요. 요즘 좀 생겼지만. 근데 본당에 보니까 막 듬성듬성 머리가 다 빠져있죠. 제가 밖에서 예 설교를 끝내고 밖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도 있겠지. 그리고 젊은이를 기다리는데 끝까지 젊은이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의 특징은 첫째 청년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30대, 40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일학교와 덩달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로 전형적인 역삼각형, 완전한 역삼각형 구조로 60대 이상이 대부분이에요. 70대. 이천석 목사님과 함께 보냈던 그 30년 전에 40대였던 분이 70대가 돼갖고 그 이후에는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 중간 계층이 사라지고 장로님 권사님들만 좀 있고 중간에 소위 교회의 안수집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없어요. 장기간 싸우면은요 사람들이 영성이 다 거칠어집니다. 말이 거칠어요. 그래서 장로님 사모님 이런 게 없고 장로 마누라 이게 보통 교회의 언어였어요. 제가 나중에 부목사님이 와서 상처받은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부목사님이 조금 영적으로 좀 성도들한테 만족을 못 줬나 보죠? 그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은혜도 없는 게 교회는 왜 남아있어? 칼 맞은 분위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말로와 다를 수 없는 영혼의 피폐함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설교를 해도 센 욕을 먹고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드럽게 설교해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욕을 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7년 섬겼죠. 청년 사역을 좀 꽤 했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쪽에는 어울리지 않는데 이분들이 세게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느 오후 예배 때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미국 선교사님, 초창기 미국 선교사님이 성구영신 예배 설교할 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 사랑의 형제 참여 여러분, 지난 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참으로 지난 년들을 돌이켜 볼 때 좋은 년도 있었지만 나쁜 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년 전에는 할 것 없이 모든 년은 주님이 주신 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막 그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박수치면서 설교 끝나고 내려왔더니 막 권사님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설교를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하고 이제 조금씩 마음을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올해 가족창대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 가족창대회를 하는데 은혜롭게 끝났어요. 오래간만에. 근데 끝나고 났더니 가족창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교회 온 지 1년밖에는 안 됐지만 원래 그 처음 들어온 사람은 좀 꽤 실력도 있고 재능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 나한테 휴대폰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막 울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 보니까 그 휴대폰 문자에 너 교회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설치니 너 없으면 교회 무너지겠네? 이렇게 아주 그냥 비수를 꽂는 메시지가 거기 있어서 결국 그분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임직자들을 세워갖고 이제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 순간에 장로님들하고 임직자들하고 이제 대화하려고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자리를 마련했는데 질문을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한 남자 집사가 벌떡 일어나니 교회가 목사가 젊은 목사 불려갖고 교회는 늘지 않고 장로놈들은 주식 투자에다가 돈을 넣어갖고 주식 투자를 한 건 아니고 연금 저축을 한 건데 교회에 손해를 끼쳤으니 내가 내일 공인회계사를 보내갖고 너희 교회를 이 교회를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예배가 막 난리가 나고 아픔이 더 커졌어요. 이게 싸우는 교회의 특징은 가정이 어려워요. 신방을 해보면 좀 사는 성도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어렵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의, 한국교회의 전통교회의 현실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교회의 현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 7년간 이 교회 담임 목사를 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뭐 모든 것이 역전됐죠. 모든 면에서, 모든 지표에서, 모든 지표에서 뭐 200% 300% 전부 다 성도면 성도, 예산이면 예산, 분위기면 분위기.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하는 말은 다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희망 외에는 남은 게 없다. 모든 성도들이 거의 예외 없이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다 꿈에 부풀어 있지 낙심하거나 연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어느 날 이 에스겔서를 읽게 된 거예요. 이 교회의 답답한 현실 앞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주께 물었을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전체인데 특별히 제가 오늘 에스겔서를 읽게 된 거예요. 무엇이 교회를 치료하였나 할 때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겔은 BC 597년에 바벨론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의 이 접점인 연결 수로 통로인 그발강가 댐 공사 요원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개처럼 돼지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그가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포로들의 유일한 소망은 이제 조국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가 10년 후에 들은 소식은 이거예요. 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서 지금 3차 포로들이 또 우리들처럼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이곳으로 끌려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들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죽어야 됩니다. 자살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위기와 아픔의 시기, 그런 고통의 시기를 갖고 있고 이들이 전부 다 집단 자살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절망의 그림자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전체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에스겔이 하나님 안에서 본 희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희망을 주셨고 이 희망은 결국은 자기도 살고 포로민들에게 희망을 주게 된 겁니다. 그 희망,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 잘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어느 날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끌고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놓여 있었는데 여기 이 뼈들이 많이 놓여 있었던 것은 첫째는 집단 참사를 당한 현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뼈들이 무덤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장되지 못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뼈다귀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죽음,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절망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뼈를 보는 순간 아 이것이 우리 조국 이스라엘의 현실이구나.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구약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니까 아 이것이 현재 내가 속한 교회의 처절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에스겔이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거대한 군사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신비한 말씀을 받은 후에 에스겔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포로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로 말하면 이 구약교회에 다시 한번 희망과 그리고 살아남의 역사로 이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바로 저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읽게 하셨고 이 말씀을 이 에스겔서 전체이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저도 붙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의 상황이 한국 교회의 상황은 딱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특별히 캠퍼스 선교단체의 제가 고려대학교 앞에 안에 있는 선교단체의 현황을 보면서 딱 이런 상황이라고 저도 느낌이 오고, 제가 말한 한국교회의 한 부분인 성복중앙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었고, 한국교회 지금 강북당에 있는 근처의 교회 중에 되는 교회가 없어요. 다 이런 식의 비슷비슷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는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에 이 마른 뼈와 같이 있는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주님은 제게도 모르시고 여러분에게도 모르실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정말 이런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살아났다는 것이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나간 7년의 아픔, 지나간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다시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일어나기를 더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하고 좀 잠깐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선 이 에스겔의 골짜기, 이 마른 뼈가 살아났던 핵심은 뭐냐면, 먼저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대언하라는 단어입니다. 대언하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읽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만 5번 나오거든요. 대언하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동사인데, 신학교 가면은 이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기초만 배워도 다 아는 단어, 나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나비라고 그래요. 나바라는 동사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이 나바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되다, 선지자가 되라, 그런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언하라는 선지자가 되라는 선지자는, 말 그대로 선지자는 먼저 선자의 알지자, 먼저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먼저 은혜받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 선지자의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 예언이 되고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포로가 되자 그도 별 수 없는 인간이었고, 그래서 그는 별 수 없는 인간이었고 별 수 없는 포로였고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는데, 그가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됐냐면, 그 이제 에스겔 전체를 보면 그 이유가 그가 1장부터 시작되는 그발강가 유역에서 땜공사 요원으로 죽도록 고생하고 있었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환상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에스겔의 선지자 자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1장에 보면 무슨 일이 나오냐면, 에스겔 30살 때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럽게 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의 핵심은 나르는 하늘 병거 환상입니다. 나르는 하늘 병거예요. 하늘에 보니까 병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자동차처럼 생겼어요. 최고급 세단처럼 생긴 거예요. 그런데 윗뚜껑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늘 병거의 특징은 사람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뭐 독수리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사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각각 사면에 눈이 4개가 달렸고 날개가 4개씩 달려서, 이 하늘병거의 특징은 눈이 16개고 날개가 16개가 달린 희한한 하늘병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거가 특징이 뭐냐면, 16개의 눈이 달렸다는 것은 오늘날 인공지능이고요, 이 날개가 2개도 아니고 16개가 달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하늘 병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 병거를 보게 된 거예요. 이 하늘 병거가 에스겔이 있었던 그발강과 유역까지 찾아온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그 보좌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앉아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죠.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어느 날 그발강과 유역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찾아왔나 보니까 인공지능 달려있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이 광속을 가진 빠른 속도를 가지신 병거를 타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찾아오시되 정확하게 매우 빠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날 그발강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에스겔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래갖고 에스겔이 드디어 자기 낙담했던 그 에스겔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발로 일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낙심했던 에스겔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들어오면서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몇 번의 사건이 반복되고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 겁니다. 결국 에스겔을 일으켜 세웠던 것은 여호와께 찾아오신 여호와 그 찾아오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절망과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에스겔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부터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에서 저의 목표는 저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봐도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봐도 여기는 안 돼. 이건 절망의 골짜기야.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저도 손을 놓게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단에 나간 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니까 어느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우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을 정하면 설교 본문을 정했고 수백 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설교 본문을 정해놓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제가 이거를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내게 은혜를 먼저 달라고. 하나님 이 설교를 할 때 나한테 먼저 은혜를 달라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날 그렇게 내가 설교 본문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니 눈물이 나더라. 그리고 어느 날은 울컥하다가 눈물을 흘리는데 울음이 터지는데 너무 격해져갖고 이렇게면서 너무나 내 마음에 그 눈물이 막 쏟아져서 가슴을 치는 통곡이 어느 날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우 신기하게 내가 토요일 날 그렇게 운 날 있잖아요. 그렇게 토요일 날 내가 운 날은 그 다음 날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 중에 비슷한 일이 꼭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울고 통곡한 그날 꼭 며칠 후 혹은 나중에 몇 달, 그러니까 몇 주 후에 알게 되는 것은 목사님 제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교인 중에서 꽤 괜찮은 분이 있어요. 남편이 고위직 공무원이었고 강남에서 살다가 남편 때문에 강북으로 이사를 오신 지 수년째 되던 그런 어느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아들이 꽤 그 아들이 강남 중학교에서 상위 1%에 드는 공부를 잘하는 애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강북에 왔는데 학교를 가보니까 얘가 보니까 주변에서 이 강남 범생이라고 애들이 막 손가락질했나 봐요. 그래서 얘가 화가 난 얘가 나는 범생이 아니야. 그러면서 뒤에 있는 껄렁껄렁한 애들하고 어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고3이 된 거예요. 이분이 성적표를 이제 뭐 아들이 뭐 핑계를 대면서 성적표를 안 갖고 오다가 고3 때 담임선생님이 불러서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대학을 못 갈 형편처럼 형편없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울고불고 해서 애를 공부를 시켰는데 시험을 치르고 대학을 갔어요. 서울 상대를 갔어요.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재수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갖고 아들에게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막 얘를 아들을 쥐어짜갖고 드디어 서울 약대를 간 거예요.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강남에서 있었을 때만 해도 얘는 S대감이었어요. 의심치 않았는데 내가 잘못했나? 내가 아들 이게 이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였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후회들이 밀려오면서 그분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자지 못하는 이렇게 병으로 번지면서 몸 전체가 쇠약해지는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울고 그 다음에 설교단에 섰던 그날이었나 봐요. 이분이 그날 그 설교를 듣는데 그날 설교의 주제가 십자가의 길과 눈물의 방향이라는 설교였어요. 그때 이분이 그 예배를 끝나고서 엄청 울면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계속 울었대요. 아, 내가 내 아들의 대학 못 간 것 때문에만 내가 울었구나. 내 아들의 신앙 없는 거, 내 아들이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것 때문에 울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울었구나 하면서 막 울고 이 울음이 며칠 동안 그치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이분이 그렇게 울고 난 며칠 후에 약을 안 먹었는데 너무 울다가 지쳐서 그랬는지 약 안 먹고도 잠이 오더래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이 우울증에 관련된 모든 아픔이 이분이 결국은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순장님으로 사역하시고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되셨죠. 어느 월요일날 제가 긴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었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뿐이거든요. 그분이. 오랫동안 남편 몰래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괴롭기는 했지만 그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쭉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나 수개월 전 어느 주일에 불호령처럼 떨어지는 말씀이 심령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회심한 얘기를 긴 문자 보내면서 몸서리치는 회개를 하게 되었고 이제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국 교회는 나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책임감이 책임자인 나한테 있구나. 내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도 은혜를 받는 거고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교회도 은혜를 받는 거고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가 이제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렇게 심하다면 한국교회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구나. 목사들에게 은혜가 없는 거구나. 저는 알게 됐고 제가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제목이 수정이 됐어요. 주님 한국교회의 강단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오.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는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저 자신이 기도 제목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또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는데 보니까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외형은 갖췄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8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게 된 건 아니었어요. 말씀은 역사하였지만 선지자의 안타까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마른 뼈가 일어났고 근육이 붙었고 살가죽도 붙었는데 그러나 아직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그때 선지자가 두 번째 2단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1절에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라고 하는 루아오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은 에스겔서에서 이 생기는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 하나님의 에스겔아 너는 지금 사방에서 대언을 해서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따옴표 성령님이여 사방에서부터 와서 불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살아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방에서부터 불어서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그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외형은 있지만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 그때 이 마른 뼈가 일어나서 사람 모양은 갖췄지만은 그러나 내면이 능력이 없는 이 외형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라고 하면서 이 생기가 들어가자 여러분 이 마른 뼈의 외형만 갖췄던 사람이 군대가 되는 이야기로 오늘 부분이 끝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일어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른 뼈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군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로 말하면은 여러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다 사라졌어요. 이득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들은 사라졌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디모데 후서의 말을 빌리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늘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저도 청년 시절부터 제자훈련을 배웠으니까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제자훈련을 하는지 오카나 목사님으로부터 배웠으니까 저도 와서 열심히 제자훈련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훈련을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안 바뀌나 이렇게 가르치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더 오히려 교만해져요. 나 이번에 훈련 마쳤다고. 너는 나보다 하수라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진짜 제가 원하는 헌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부터 자기 인생을 쏟아부는 이런 헌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이전에도 기도했지만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이 뭐냐면 주님 정말 성령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정말로 생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의 폐부를 바꿀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교회에서는 찬양하는 척하고 정말로 밖에 나가면 저렇게 욕을 먹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웃들에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 변화되려면 저들의 내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우리 교회 눈이 많이 막 내렸던 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 저희 교회 옆에 서울 사대부고가 있었는데 그때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갖고 이 눈을 치울 길이 없어서 이렇게 눈을 쌓아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영하 20도 되는 어느 날 우리 장모님께서 이 서울 사대부구하고 저희는 어떤 관계냐면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안 빌려주는 학교입니다. 왜 안 빌려주냐면 우리 교회 예전에 그 교회 그 학교 럭비부에서 우리 교회 버스를 빌려달라 해서 버스를 빌려줬는데 어느 비오는 날 럭비부 학생들이 버스를 신발을 닦지 않고 올라섰나 봐요. 우리 기사 집사님께서 방언으로 말을 한 거예요. 한국말로 했는데 10원짜리 뭐 20원짜리 막 그렇게 욕을 했나 봐요. 아, 그 교회가 뭐 저래?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하고 담을 쌓고 제 앞선 목사님이 수천만 원씩 장학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날 눈이 많이 내렸고 그리고 이 눈을 치울 길이 없었던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 학교에 우리 장로님께서 불도저를 자기 돈으로 빌려가지고 어느 안수집사님하고 그 불도저를 가지고 눈을 다 치워준 거예요. 교장실 안에서 교장선생님과 실장님을 불러갖고 지금 저 사람들 누구냐? 성복중앙교회 장로님이랍니다. 근데 저도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있냐? 알아보겠습니다. 눈을 다 치웠는데 며칠 후에 교장선생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옆에 교장입니다. 목사님 혹시 주차장 같은 거 안 필요하십니까? Why not? 왜 안 필요하겠어요? 왜? 저희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서울 사대부고를 정말로 편하게 쓰고 있고 서울 사대부고 학생들과 무슨 일이면 저희 교회를 안방 쓰듯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에서 교회와 학교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주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뭐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뭘 하면 좋죠?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마치 해변과 모래사장에 글씨를 쓰면 선명하게 글자가 보이듯이 제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동사무소 가봐라. 그 동사무소 가봤더니 동사무소 가봐라는 아니고 동사무소 가서 이걸 알아봐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가봤더니 그 주변에 종암동 주변에 인구 분포도가 나오더라고요. 독거노인 뭐 500명 이상. 그 다음에 앞에 지방 유학생들이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독거노인들에게는 반찬 나눔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방 유학생들 7천 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침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밥을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지나간 5년간 우리 교회에서 한 헌신된 권사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8시 20분까지 날마다 밥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들 한 30명 먹더니 이제는 우리 교회들 거의 없고 지금은 주로 고대생과 경희대생 혹은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 90%가 먹고 있는데 약 100명 정도 에브리데이 밥을 먹고 있어요. 월화수는 좀 많고 목금은 과 모임 때문에 좀 적고 근데 이 아이들이 밥을 먹는 이유는 일단 밥이 고급스럽기 때문이에요. 정책이 뭐냐면 이 지방 유학생들이니까 저들한테 필요한 영양소 첫째는 단백질, 둘째는 섬유질. 그래서 애들이 못 먹는 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은 반드시 고기가 나가고 그리고 과일이 나갑니다. 그거 해서 먹는 걸 보면은 저도 집에서 못 먹는 거 거의 다 있어요. 저도 못 먹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투자해서 아이들을 섬깁니다. 두 번째는 조미료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입소문으로 날마다 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고려대학교 안에 고파스라고 있거든요. 고려대학교 정보마당 고파스에 새벽 만나 때문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생이 그 이 새벽 만나 갔다 와서 자기가 감동받은 거를 썼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이 바람과 함께 살 빠지던데, 이 학생이 내가 이번에 성복종합교회 가서 아침 만나를 먹고 왔는데 밥도 맛있는데 너무 좋더라. 전도도 안 하고. 저희들이 절대 전도하지 말라 그러거든. 그냥 정성스럽게 밥만 줘라. 애들 올 때 부담 주지 마라.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삼성 라이온즈님께서 야 전도 좀 하면 안 되냐? 교회도 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밑에 있었던 노르웨이 양념 고등어님께서 너도 개독이냐? 그러면서 논쟁이 붙어갖고 그날 댓글이 337개가 달렸습니다. 리플이. 고려대학교 그 고파스 마당에 역대 최대의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335번째에 들어갔습니다. 제 그 학생, 고대 안에 지금 이런 일이 있다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그래서 제가 334번째인가 5번째에 들어가서 저는 한화 이글스 팬입니다. 인사를 하고 저희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미래이신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함이지 다른 뜻은 없으니 편하게들 와서 밥 먹으시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337번째 과거를 다 정리하고 회개하면서 이런 목사님과 교회가 있어서 소망된다는 스피 노숙자님의 정리와 함께 그 댓글 논쟁이 끝나게 된 거예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젊은 애들이 누가 교회 옵니까 요즘?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이 긴 얘기를 뒷얘기를 못해서 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곤 있지만 지나놓고 모든 얘기를 조합하면 핵심은 그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르자. 성령님께서 내게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며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목회자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삶을 따를 때 마른 뼈 같은 것은 이와 같이 군사가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조이선교회에 와서 이 아침에 저도 힘을 얻고 갑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교회와 이렇게 건강한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죽어가는 캠퍼스와 죽어가는 한국교회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연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저와 여기 계신 간사님들 함께 말씀 앞에 붙들리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소원하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섬기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 다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